순간 잡힐 듯 사라진 너의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흐르네. 가슴에 멍을 남기고 잊어탄 난 말을 남기고 내게서 떠나간 사랑 한 사람 내 생의 마지막 사랑 애가 타게 너를 불러보지만 대답 없는 사람아 이 목숨 다 바쳐 사랑했는데 죽도록 사랑했는데 가슴에 멍을 남기고 잊어탄 난 말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간 사랑한 사람 내 생의 마지막 사랑 떠나간 사랑한 사람 내 생의 마지막 사랑 내 생의 마지막 사랑